6월 25일부터 27일까지 카자흐스탄에서 진행된 국제체조연맹 2016년 이리 뛰스키의 조리 경기 대회에 참가했던 우리 선수들이 6월 30일 열차로 귀국했습니다. 이번 경기 대회 달력만 경기에 출전한 우리나라 선수들은 금메달 2개, 동메달 1개를 쟁취했습니다.